스물둘 혹은 스물다섯 내 옆엔 전혀 모르는 사람들뿐 시간을 타고 흘러왔지만 그대를 놓치고 또는 놓아버린다 우후후 신비로웠던 슬픔도 영원할 것 같던 그 밤도 우후후 귀찮기만 하던 젊음도 별이 되어 빛나고 있구나 타고 흘러왔지만 그대를 놓치고 또는 놓아버린다 우후후 신비로웠던 슬픔도 영원할 것 같던 그 밤도 우후후 귀찮기만 하던 젊음도 별이 되어 빛나고